50 languages. 38. 38. 38. في سيارة الأجرة. 택시 안에서. 택시 안에서. من فضلك اطلب لي سيارة أجرة. 택시 좀 불러주세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 كم الأجرة حتى المحطة؟ 기차역까지 얼마예요? 기차역까지 얼마예요? كم الأجرة حتى المطار؟ 공항까지 얼마예요? 공항까지 얼마예요? من فضلك على طول. 앞에서 직진하세요. 앞에서 직진하세요. من فضلك على اليمين. 여기서 우회전 하세요. 여기서 우회전 하세요. من فضلك هناك عند الزاوية على اليسار. 코너에서 좌회전 하세요. 코너에서 좌회전 하세요. أنا على عجلة. 저는 바빠요. 저는 바빠요. لدي وقت. 저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시간이 있어요. من فضلك سر ببطء. 천천히 운전하세요. 천천히 운전하세요. من فضلك توقف هنا. 여기서 세워주세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انتظر لحظة من فضلك.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سأعود حالا. 금방 돌아올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من فضلك أعطني وصلة. 영수증 좀 주세요. 영수증 좀 주세요. ليست لدي نقود صغيرة. 잔돈이 없어요. 잔돈이 없어요. لا بأس. البقية لك. 괜찮아요. 잔돈은 가지세요. 괜찮아요. 잔돈은 가지세요. خذني إلى هذا العنوان. 이 주소로 데려다 주세요. 이 주소로 데려다 주세요. خذني إلى فندقي. 제 호텔로 데려다 주세요. 제 호텔로 데려다 주세요. خذني إلى الشاطئ. 해변으로 데려다 주세요. 해변으로 데려다 주세요.